꿈을 쉽진 않지만 만약 이게 마지막 이래도 난 아직 너 절대 놓칠 수가 없는데 yeah. 널 떠나보내면 나 소리 없는 노래가 될 것 같아 너와 나 같이 없으면 마치 색이 없는 그림이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도 네가 변한대도 언제나 여기에 내가 있을게 수많은 아픔에 흔들린대도 내가 지켜줄게 너의 뒤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난 나만을 생각하는 거라고 느껴져 말은 무조건 널 위해 준다는 말에 비해 해주는 것들은 별로 없어 섬이 아닌 날 두고 떠나지 마 다시 돌아왔으니 가지 마 잠시 머뭇거렸던 거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 또 이렇게 떡하니 있잖아 보고 싶지만 그게 나만의 욕심인 것도 알지만 만약 이게 마지막 이래도 난 아직 너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yeah. 아니라 해도 난 너의 편히 대줄 거야 이겨내 속했던 것도 다 너 때문이니까 이런 나를 막지 말아줘 시간이 지나도 네가 변한대도 언제나 여기에 내가 있을게 수많은 아픔에 흔들린대도 내가 지켜줄게 너의 뒤에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미안해 부는 바람에 맘을 실어보내고 꽃잎이 피고 또 지고